지난주 우리는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28절에 있듯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무리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살펴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내려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활은 그걸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혹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나머지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 은 30의 돈은 송아지 6마리 정도의 값이라고 합니다. 자, 가롯 유다가 돈에 욕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정말 가롯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 은 30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은 30을 다시 제사장 앞에 던져버립니다. 돈이 욕심이 있었다면 그걸 챙겨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든지 그걸 가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그 은 30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냥 다시 돌려주버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11명 모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시골이죠. 그런데 가롯 유다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가롯 출신의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 지금으로 치면 뭐 분당 이 정도 되겠죠. 한국으로 치면 서울 부근의 분당 예루살렘 부근의 가롯이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 당원이었어요. 열심 당원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 윤봉길 의사 도시락을 들고 그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식민지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했던, 그래서 이 열심 다문을 칼을 든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로마 정부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런 일을 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몸으로 혹은 행동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열심 당원입니다. 그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또 한 명의 열심 당원이 있죠. 시몬이라는 열심 당원이 있습니다. 베드로 시몬 말고 또 다른 이름의 시몬, 이렇게 열두 제자 중에서 두 명의 열심 당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열심 당원에서 활동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왜? 자기들이 아무리 칼 들고 요인을 암살하고 해봤자 이건 뭐 바위에 계란 치는 격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바다를 잠재우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런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열렬한 그 환호 속에서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팜트리 그걸 흔들면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잎사귀 그거를. 그때에 이제 아 가룟 유다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 그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얼마 있다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사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출신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지금 이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더 잘 읽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메시아지만 시골에서 자랐고 주로 시골에서 변방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사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목격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로마 군인을 물리쳐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 정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게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돈이 궁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고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 분명히 예수님은 놀란 능력으로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위기에 당했으니까 그대로 십자가에 죽을 뿐이 아니라 상상도 못하겠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그냥 양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위기에 직면하면 예수님이 힘을 발휘해서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기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은 겁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추리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돈 욕심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리한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보다는 예루살렘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어떤 메시아 뭐 무슬림으로 치면 마호메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이 땅을 회복하도록 보낸 그런 어떤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지 하나님으로는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도 실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던 그런 인물도 죄를 짓고 실수했듯이 예수님도 위대하지만 능력이 있지만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능력이 있지만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위대하고 능력이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는 내보다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보다 좀 더 능력이 많은 어떤 존재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부분은 내가 더 잘한다. 이 부분만큼은 내가 더 전문이다. 이것은 내가 더 전공이다. 여러분은 이런 가룟유다와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내가 더 잘한다. 이 부분은 내가 여기서 장대가 굵은 사람이야. 내 판단이 더 맞아. 이것은 내가 더 옳다고 여기는 부분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더 옳다고 하나님의 의보다 내가 더 내 의가 높아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예수님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세상 물정을 몰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사귀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섬기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제가 지지난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 그러나 여전히 내 방식대로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룟유다예요. 이 부분에서는 내가 더 오라.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하라. 내가 성경보다 더 확실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언젠가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열심히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해도 못하는 것이 있었고 또 믿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난 뒤에 그것들이 이해되고 믿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신기하죠? 왜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들,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때 안 믿어지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져야 나머지 성경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성경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머지 것들은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땅의 술사들, 마귀도 공중근세 잡은 마귀도 이 땅에서 웬만한 기적은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믿는 자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적과 표적 그런 것들은 마귀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진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만큼은 아무도 못해요. 부활이 믿어지면 나머지 것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회생하고 다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회생이에요. 다시 살아나지만 곧 얼마 지나면 또 죽는 겁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게 부활입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게 부활입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믿어지면 다른 성경들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성경들은 다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풀어 설명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게 이거 될까 안 될까 너 이건 안 돼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마다 성경의 약속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질 때 우리는 진실로 성경에 아멘할 수 있고 우리의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믿어야 소용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산상수원 좋은 내용이잖아요. 돌, 김용옥도 그 산상수원은 좋아해요. 철학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 믿음이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좋아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경이 온전히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 육체 주먹이나 내 힘이나 칼이나 창에 있지 않다는 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강한 겁니까? 강한 게 무엇이에요? 저는 강한 것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진리가 강하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강하냐? 진리가 강하다는 겁니다. 거짓은 약하다는 거예요. 거짓은 진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은 진리가 나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아무리 판을 치더라도 진리가 나타나면 진리 앞에서는 거짓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저와 아내가 저기 리치몬드에 뭐 볼 일이 있어서 함께 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차에 기다리고 있고 아내가 뭘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통화를 했는데 서로 이제 어긋난 거예요. 서로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분명히 말을 했다고 그러고 나는 안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 막 자기 주장이 굽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작용인가 내가 지금 헷갈리나 최근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제가 다행히 전화기에 전화 녹음 어플을 깔아놓았어요.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최근에 저보고 자꾸 기억력이 떨어졌다, 부작용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깔아놨어요. 찾았어요. 그게 딱 생각나서 딱 틀어본 거예요. 제가 오라요. 제가 아내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영화에 보면 손모가지 걸레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강하게 나갔던 거예요. 녹음돼 있다니까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진리가 분명한 진리가 딱 있으니까는 거짓된 주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강한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거짓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강한 게 뭐겠어요? 저는 영원한 것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입니다. 제가 두 달 전입니까? 수술하고 나서 브로드웨이 맥도날드 앞에서 앉아있는데 제 옆에서 그 떨리는 손으로 그 연필 깎는 칼을 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깎아먹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제가 평소 같았으면 참 측은한 마음이 앞설 텐데 그런 모습 보면 측은하잖아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가 정말 그 나이에 편히 쉴 곳도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어디 음식을 구해가지고 그 칼로 이렇게 사과를 앙고란 부분만 잘라내서 이렇게 깎아먹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앞설 텐데 그때 수술을 마친 바로 후에 제 마음은 그 할아버지가 위대해 보였어요. 그 연세까지 그렇게 살아 계시다는 자체가 대단해 보였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게 가장 강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강한 척 해봤자 내일 죽으면 꼭 뭔 강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강한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영원한 것이 강한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진리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 손에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강력한 것을 다 파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곳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묶여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것도 팔 수 있습니다. 각종 중독, 게임, 술, 도박, TV, 마약 여러분들이 어떤 중독에 매여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눌림이 있습니까? 우울증, 자살 충돌, 귀신 들림 이 모든 것들도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 영적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와 상사와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증거들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활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거의 50평생을 교회에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으로서. 그러나 최근에야 진짜 복음을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부활절에도 설교를 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 부모님이 불 속에서 나를 구하고 죽으셨다. 근데 기뻐할 수 없어요. 나는 살았지만 그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부모님이 죽은 거예요. 그게 기뻐할 상황입니까? 그러나 나를 살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면 이거는 기뻐할 상황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가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게임, 술, 도박, TV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우울증, 자살 충동, 귀신 들림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 부부관계, 고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더니만 어떻게 돌아오는가 회복되는가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복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들입니다. 영생과 죄사함과 지혜와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약속된 겁니다. 보세요. 영생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 약속이죠. 이게 거짓말이면 다른 것도 다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죄사함 그가 우리를 허강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사함 못 얻고 죄책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짓고 괴로워서 그 죄책에 죄짐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입니다. 기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할 일이 많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 그걸 위해서 내가 내놓아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약속한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준다고 안 주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이죠. 진리가 아니죠. 이 다섯 가지는 약속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순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이것들은 약속된 것들인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이걸 누리지 못한다. 성경이 틀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믿음의 현 주소를 이 부활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귀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믿는 그런 믿음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이 다섯 가지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계속되는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확실하게 변화되어서 정말 이 다섯 가지의 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짐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건 못해서 고민하면서 억지로 예배당에 발걸음 떼는 그런 불행한 예수, 그런 불행한 복음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또 내가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믿기는 믿어야 내가 천국 갈 텐데 적당히 믿다가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다섯 가지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 찬송가 427장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순례의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순례의 길이라는 거 어려운 길 아닙니까? 험한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도 밤낮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를 사줄 때에 아까워합니까? 음식을 사준다든지 옷을 사줄 때에 이 돈 안 쓰고 딴 데 쓰면 내가 다른 거 맛있는 거 내가 먹을 수 있고 다른 건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살 수 있을 텐데 이놈의 자식이 내가 먹인다고 이놈의 자식이 내가 입힌다고 아까워라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자녀들이 먹고 자녀들이 입는 거 보면 부모는 기뻐요. 그 원리가 이 속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복음의 한쪽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